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1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13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군이 2017년에 반환하기로 했던 의정부기지에 공격형 직승기 부대를 배치하려 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남조선 강점 미군기지를 계획대로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